조선의 국가우표 발행국에서 6.25 727 반미 공동투쟁 올간에 점하여 새 우표들인 개별 우표 두 종을 내놓았습니다. 윗부분에 6.25 727 반미 공동투쟁 올간이라는 글발들이 쓰여져 있는 개별 우표들에는 백악관을 관역으로 종하고 거기에 총탄 로켓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형상되어 있으며 조선인민의 무쇠 주먹에 미국 깃발이 갈기갈기 찢어져 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